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오문이 눈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성 작사, 김운용 작곡인 가요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오문이 눈빛은 인간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참된 사랑을 촌풍으로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노래한 가요 작품이 하나입니다. 노래는 혁명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오모니의 사랑으로 다정히 손잡아 이끌어주며 먼 훗날까지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펼쳐보이면서 그의 사랑은 우리 민 모두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신오모니의 사랑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눈빛이라는 세부에 초점을 두고 내면 심리적으로 전개된 가사 형상의 내용 특성에 알맞는 섬세하면서도 뜨거운 내적 정서를 안고 있습니다. 4분의 6박자의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가지는 노래의 선율은 마치 가슴 속 깊은 곳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듯한 소정적이면서도 긴 요를 남기는 초소절의 율동적인 음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세심하고 사려 깊은 오문의 눈빛을 대하는 듯한 돋는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부분에서는 첫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긴 리듬과 큰 폭을 그리며 오르내리는 물결 모양의 손율선이 결합된 지향적인 손율 진행으로 가슴 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진실하고 뜨거운 감정이 억제할 수 없이 분출되는 듯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 형상은 가사 형상과의 정서적 통일을 이루면서 흉명 전사들의 열렬한 감사의 정,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경모와 충정의 세계를 정서적으로 감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시음악 형상으로 우리민들의 기억 속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미한 위인적 풍모를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며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불길을 비춰주며 밝은 빛 뿌려주네. 아, 언제나 그리운 지도자 동지의 열정의 그 눈빛. 다음 순서로 노래의 오문이 당이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재화 작사, 리면상 작곡인 가요 오문이 당이요는 주체 53, 196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흉흉하게 용도하여오신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민의 끝없는 신뢰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서정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조선 노동당을 한없이 자유로운 오문이 당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당의 부름에 깨끗한 충종의 마음을 다 바치고가려는 우리 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밝고 경건한 소중적 이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음계 조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칠음계의 음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적 성격이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하고 통속적인 가요 오문이 당이여는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을 알려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